눈을 뜨면 오늘의 사인은 똑같겠지란 만반 한 박자 늦어 놓친 차가 쉽지만 발걸음은 터벅터벅 오늘 살아야지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고 누굴 만났다 일러줄 곳이 하나도 없다 없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요즘 난 우리가 어떻게 부둥켜 살았죠 무심한 시간에 나는 다 잊었나봐요 우리가 사랑했다면 우리가 사랑했다면 우리가 사랑했다면 조금 생각날 텐데 참 그렇죠 줄 곳이 하나도 없다 없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요즘 난 우리가 어떻게 부둥켜 살았죠 무심한 시간에 나는 다 잊었나봐요 우리가 사랑했다면 우리가 사랑했다면 조금 생각날 텐데 참 그렇죠 우리가 사랑했다면 우리가 사랑했다면 우리가 사랑이었다면